HUBS.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매주 건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재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선선해지면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아 가을이 왔구나 싶으신가요? 저는 저녁 공기를 마셨을 때 에어컨 바람보다도 방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면 이제 가을이구나 싶더라고요. 성큼 다가온 가을이 반갑지만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바로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맛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들고 왔습니다. 힌트로 서브웨이라고 하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홍보량. 위협에 맞서서 제껴다 제껴다 제껴다. 먼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I see the new info 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더 파빈 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 다음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건강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9월 8일 두 번째 시간에는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샌드위치는 빵 위에 채소와 달걀을 가득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예요. 그럼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샌드위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빵 두 장과 달걀 세 개를 준비해 주세요. 빵은 양심적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통밀빵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양파 반 개, 치즈 한 장, 오이, 로메인 상추를 준비해 주세요. 집에 로메인 상추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집에 있는 아무 채소를 더 넣어줍니다. 상추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샌드위치 안에 닭가슴살과 아보카도를 넣어서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소개해드린 재료 외에도 취향껏 준비해주세요. Queens.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레드벨벳의 퀸덤. 함께 만들어온 패러다임 확실히 다른 스테레오타입 볼수록 빛나는 pose problems 저 하나 위로 가자 We'll make a new rules Cause we are queens and kings 손을 더 높이 모일수록 아름답게 shining bling bling 비가 내려도 strong and beautiful 모두 다른 색깔로 완성한 rainbow 이라뚜 빠빠디라 라뚜 빠빠디라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That's a queendom yeah 이라뚜 빠빠디라 라뚜 빠빠디라 너와 손을 맞잡은 순간 That's a queendom we strong nothing missing wake up tap and simple be boss put a whistle 더 큰 세상이 너를 주목해 yeah. 첫째를 열어볼까 난 너의 손을 잡아 기다린 지금이야 너답게 펼쳐봐 놀라와 마이 카니발 클라이맥스 지금부터야 가장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달걀은 모두 삶아주세요. 이때 식초나 소금 조금을 넣으면 나중에 껍질이 쉽게 까진답니다. 에그 샐러드를 만들 거라 반숙보다는 완숙이 좋아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 봤을 때 10분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삶아진 달걀을 차가운 얼음물에서 식혀주세요. 다음으로 양파와 오이 손질입니다. 양파는 얇고 가늘게 썰어주세요. 양파 신질을 잘라낸 후 세로로 송송 썰어주면 쉽게 썰린답니다. 만약 매운 양파가 싫으신 분들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아주 살짝만 둘러서 볶아주세요. 볶은 양파는 단맛이 올라와서 매운 향이 싹 사라집니다. 오이도 채 썰어주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쯤 되면 달걀도 다 식었겠죠? 껍질을 잘 까준 후 달걀은 그릇에 담아주세요. 숟가락으로 으깰 거니 높이가 있는 밥그릇이 좋겠죠? 숟가락으로 달걀을 잘 으깬 후 마요네즈 아주 살짝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만약 집에 귀리가루나 단호박 가루가 있다면 넣어줘도 좋아요. 더욱 고소해진답니다. 에이, listen up. Do what you wanna do. 비투비의 드리머. It's your life. Yeah. 추워나 뜻한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줘 나를 하고 싶은 대로 oh yeah 아직도 꿈을 꾸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걸 I'm in feel your heartbeat on my baby Do what you wanna do 오늘따라 하늘이 높네 기분도 날아갔듯해 What you wanna do, wanna do 상쾌한 내 음악 모금에 뭐라도 해야 할 듯해 What you wanna do, wanna do, do 어쩐지 하나도 두렵지 않음 Let's do it, do it, dreams come true 앞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비쳐버려도 In struggle when there to be strong It's not too late It's never too late 누가 뭐라 해도 do what you wanna do It's okay Everything's gonna be okay 네 인생이니까 take control Take control Right, left, forward, back Yeah, wherever you wanna go Do what you have to do until you can do what you wanna do 네 자신을 믿고 don't be afraid Hey 앞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비쳐버려도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제일 밑에 투명 랩 혹은 유산지를 깔아주고 그 위에 빵 한 장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치즈를 깔고 방금 만든 에그 샐러드를 넣어주세요. 갓 만든 포실포실한 에그 샐러드에 짭조름한 치즈의 만남. 과연 이게 다이어트 음식인가? 할 정도로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양파, 오이, 로메인 상추, 빵을 올리면 끝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파와 오이를 최대한 넓게 펼쳐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너무 위로만 쌓으면 부피가 커지고 재료가 한 곳에만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꼭 넓게 넓게 펼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랩핑지로 꽁꽁 잘 싸주면 다이어트 샌드위치 완성! 재료도 흔히 구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도 쉬워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달걀이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 없는 레시피니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프로미스나인의 톡앤톡 불러주면 익숙한 모든 게 다 새로워져 오늘따라 높이 들떠버린 나 잠들 줄 몰라 끊지 마라 5분만 괜히 내 맘 설레 아까 한 말 재밌잖아 이 밤을 세워 talk and talk 너를 들려줄래 아주 작은 것도 다 알고 싶어 우리 고기 재워 talk and talk 초록빛 배터리 빨개져 갈수록 널 향하는 맘 꽉 차 100% 말 끝을 떠내려 아쉬운 맘 빙빙 돌려 자꾸만 같은 말인 거 다 알아 오늘도 잘 시간을 훌쩍 넘겨 마지막 한 너의 목소리를 따라 멈출 줄 몰라 이대로 다시 10분만 괜히 내 맘 설레 아까 한 말 또 해도 재밌잖아 이 밤을 세워 tongue and talk 너를 들려줄래 아주 작은 것도 다 알고 싶어 물고기 채워 tongue and talk 여러분의 최애 홈트 유튜버는 누군가요? 오늘 알려드릴 유튜버는 바로 비타민 신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 채널은 필라테스 강사인 신진이님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실제로 무용 종목을 하셨다고 해요. 이 채널만의 특징이 있다면 정말 높은 텐션인 것 같아요. 영상 시작과 끝까지 끊이지 않는 말 때문에 재밌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운동 못하는 분들에게 딱인 것 같죠? 실제로 제가 해봤던 운동 중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영상은 팔뚝살 운동입니다. 비타민 신진이는 팔뚝살이라는 말이 있듯 팔뚝살 운동으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필라테스 강사여서 그런지 확실히 운동을 따라하면 라인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타민 신진이 운동은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확실히 효과는 좋았지만 팔이랑 어깨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혼자서는 운동을 못하거나 라인을 예쁘게 잡고 싶은 분들은 비타민 신진이와 함께 어떤가요? 카페에 가면 무료로 2주 다이어트 운동도 짜여 있으니 꼭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스테이시의 색안경 스테이시 girls It's going down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머리 넘기면 어디든 지나가네 내 달콤한 향수가 흩날리게 항상 내 꾸미는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지도 당돌한 걸지도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이번 주 후회 없는 한 끼에서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샌드위치에는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만들기 쉽고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고 달걀이 들어가 포만감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채소를 찾아서 먹진 않는 편인데요. 이렇게라도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도 나면서 샌드위치라는 생각에 다이어트라는 느낌이 잘 안 났어요. 실제로 이 샌드위치로 10kg 이상을 감량한 분들도 있다고 해요. 갑자기 신뢰도가 확 올라가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 샌드위치로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는 두부 유부초밥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김경주,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대였습니다. HUBS